세상에 버려진 존재로 지금껏 살았어. 한 잔에 취하듯 그렇게 나도 내 자신을 잊고 있었어. 무너진 사랑에 울었고 눈물도 잊었어. 가슴에 생각.